Yeah, yeah, yeah. No, no, no. Oh, oh. Yeah, yeah, yeah. 벌써 2시 낮에 깼지. 못 먹은지 침대 묶였네. 떨린 맘에 문 열어봤는데 전화 온 건 두 개. 070번이네. 일어나자마자 편의점 가는 이유. 남세우란의 우유유 반가워요. Yeah, yeah. 초코파이 1개로 내 배를 꽉 채워도 내 마음은 안 채워지네요. I say I need you. 아직까지 영상 이렇게 잠 못 드네.